여러분의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오의 레모네이드의 권세진입니다. 요즘 저는 근심 걱정이 참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건 이래서 힘들지 않을까? 저건 저래서 어렵지 않을까? 등등 연약한 제 생각으로는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염려와 고민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는 주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주 하나님께 구할 것을 기도로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요. 정오의 레모네이드 첫 찬양입니다.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4월 26일 수요일 정오의 레모네이드 시간입니다. 좋은 이웃에 기도하는 이 시간 듣고 왔는데요. 가사를 통해 은혜를 나눠볼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결국 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구하길 원하시는 거죠. 정오의 레모네이드 청취자분들은 모두 기도로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오의 레모네이드 매주 수요일 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문자와 카카오톡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은 FEBC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후에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또는 지인분들에게 위로의 한 줄 메시지 전하고 싶은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문자와 카톡으로 지인분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오의 레모네이드와 함께 정오 시간을 활기차게, 상큼하게, 달달하게. 사연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극동방송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제파이 전문점 조스테이블에서 레모네이드 한 잔과 수제파이 한 조각,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을,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를,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을,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을, 도서 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30일 작정 10대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과 10대 무릎 기도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오늘이 워십 찬송가 앨범 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송정미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듣고 왔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오의 레모네이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7분이네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주변에 지쳐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힘내라는 격려와 응원, 또 위로의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려요.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 1069 누르시고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은 FEBC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누구누구야 요즘 많이 힘들지 힘내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페일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님. 지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정민님 안녕하세요. 레몬피디님의 오프닝을 들으니 힘이 됩니다. 저의 걱정 근심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로 기도합니다. 0899번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내일 3교구 대심이 있습니다. 대원 모두 피곤치 않길 기도합니다. 1638번님 시험 치느라 애쓰는 고딩아들 화평아 예쁜 고딩딸 사랑아 힘내 너희 인생길은 주님께 있으니 염려 말고 기도하며 힘내자 사랑해 하셨고요. 세라하트님 레몬피디님 요즘 저도 걱정과 생각들이 많지만 레몬피디의 상큼한 목소리에 걱정 근심 싹 날아갔어요. 신청곡 있어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어노인팅으로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무엔과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세라하트님의 신청곡 어노인팅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듣고 올게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저 날 배울 때 우주 되리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오의 레모네이드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많은 문자 사연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정님, 친구야 다시 밝은 얼굴 보게 돼서 기뻐. 못 본 시간 더 단단해지고 씩씩한 모습이어서 좋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더니 잘 감당해낸 시간만큼 너를 한층 빛나게 하더구나 하셨고요. 신주인님,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겨서 갑자기 가장이 되어버린 울 신랑. 늘 열심히 성실히 살아줘서 고마워. 오늘도 힘내용 사랑해 하셨어요. 신랑님 듣고 계신 거죠? 신랑님도 들으셨으면 답장 한번 보내주셔야겠어요. 7849번님, 46세 제게 기도의 응답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함께 일했던 동료 연진쌤의 가정에도 새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이 예쁜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은경님, 사랑하는 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야 사랑해, 엄마가. 주의 영원한 날을 지내 주의 영원한 날을 지내 불법을 빼는 신차장 뽑아서 연락해 렌터카 복잡한 일 귀찮은 일 신차장에게 다 맡겨요 2017 신차 뽑을 때 신차장으로 잘 뽑자 신차장이 누구라고? 롯데렌터카 신차장 일렌터카 지하 420m의 화산 안반층이 18년 동안 거르고 걸러 제주의 맑은 물 중 단 0.08%만 삼다수가 된대요. 이 귀한 물 전화로 주문하세요. 1644-3049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이제 인공지능 휘센은 스스로 묻고 늘 앉던 자리가 바뀌었나? 스스로 답을 낸다. 공간학습으로 사람 안 가는 곳 바람 절약 365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낸다 인공지능 스스로 에어컨 LG 휘센 네, 정호의 레모네이드 마지막으로 사연을 몇 개 더 나누고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6908번님 저희 구역 구역장님 향기 가족들 챙기시느라 힘드시죠 권사님 힘내세요 노현옥님, 새아가 처음 직장생활 힘들제, 힘내라 하셨어요. 8507번님, 집구석 하드록 기타리스트입니다. 활동도 못하고 레슨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아멘. 정선영님, 삼형제 아빠 김영현 목사님, 요즘 늦게까지 일한다고 수고가 많아요. 여태까지 힘들었던 일은 모두 잊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화이팅! 이은미님 12살 예찬이 힘내라. 사춘기 벌레에게 꽉 물려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다고 우는 울 아들. 갱년기 벌레에게 꽉 물린 엄마랑 싸우느라 힘들지. 엄마도 처음이라 우리 둘 다 너무 전투적이구나. 기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잘 이겨나가자. 사랑해 이해찬. 오늘 나눈 위로의 사연들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길 소망합니다.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로 공지해드릴게요.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현옥님의 신청곡, 조수아의 음성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해. 그리고 이정민님의 신청곡입니다. 박희봉, 손연지의 음성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을게요. 제작 진행의 여러분의 레몬 PD 권세진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나의 목표는 No!